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0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대 결리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선 대접하기를 힘쓰라. 한국에는 얼마 전만 해도 참 좋은 전통이 있었습니다. 마을 잔치집에 오는 사람에게는 잔치 손님은 물론이고 지나가는 나그네와 구걸하는 거린 누구를 막론하고 구별하지 않고 음식을 아주 후하게 대접하고 환대해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전통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아쉽습니다. 뉴질랜드 마오리 원주민들도 이와 비슷한 전통이 있는데 어느 오클랜드에 있는 집에 경조사가 있을 때저 멀리 북쪽 마을인 카이타이아와 남쪽 웰링턴에 살고 있는 친인척들은 사돈의 팔촌까지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 해도 모두 그 경조사에 참가하러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며칠간 모두 함께 생활하며 음식을 먹고 교제를 나누는 전 문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손 대접을 잘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광야들에 있는 장막문에 나가 있다가 문 앞에 나그네 세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위하여 즉시 떡을 만들고 우리에게 가서 송아지를 잡아 요리하여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였습니다. 그러자 나그네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어디니냐 하며 물으면서 사라가 아들을 가지게 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라의 나이는 너무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포함한 세 사람은 발길을 소돔성으로 향하고자 했습니다. 당시 소돔성의 악독함이 심하여 소돔성의 죄악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소돔성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심판하시지 말도록 간구하였습니다. 예, 여호와는 그 소돔성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그 성에 45명만 있어도, 40명만 있어도, 30명만 있어도, 20명만 있어도, 마지막으로 10명만의 의인이 있어도 그 소돔성을 심판하지 말 것을 간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돔성에는 족과 롯의 가족이 살고 있어 그들의 생명을 구하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어서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손님 접대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롯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보고 죄악의 성인 소돔에 들어갔지만 성문 입구에 앉아있던 롯은 천사들을 보고 자기 집에 인도하여 접대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불심판이 죄악의 도성에 내려질 때 롯의 가족만 구원받게 됩니다. 남에게 접대를 잘하여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제일 많이 붕어하고 있는 나라는 네팔입니다. 강한 힌두교인 나라 네팔에서 11%의 비율로 급격히 기독교인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기독교가 성장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 변방의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보고받고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사진으로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가 붕어하고 있는 나라는 이슬람인 아랍에미레이트입니다. 네 번째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크게 기독교가 성장하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슬람 국가에서도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고 있으며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게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팔을 이렇게 기독교가 급성장하게 만든 사람은 바로 프리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전에는 네팔 공군 장교이어서 그가 북인도에서 근무를 할 당시에 인도인 전도자인 바크트 싱으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프리단은 즉시로 개종한 후에 네팔에 돌아와서는 복음을 전도하다가 수차례 감옥에 잡혀 들어갔지만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네팔에는 몇 명의 소수만의 기독교인이 있었지만 마침내 프리단으로 인하여 10만 명의 기독교인이 성장하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네팔 곳곳에서 복음의 찬양이 더 왕성하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프리다는 인도인 바크트싱으로부터 전도를 받았는데 역시 과거의 힌두교였던 바크트싱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야기는 참 은혜롭습니다. 바크트싱은 위니펙에서 유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싱은 학교가 방학한 후에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특히 크리스마스 기간에는 다른 학생들은 모든 친척이나 친구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이 싱은 갈 곳이 전혀 없어 외로운 그 나날을 보내었습니다. 어느 날 크리스마스 기간에 외로운 마음으로 YMCA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한 노인이 다가와서 자기의 집에 싱을 초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에 싱은 그 노인의 집에 초대되어서 식사 대접을 받고 그 노인이 가족에 전해주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하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에 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싱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 싱은 인도에서 교회 개척 운동의 선구자가 되어 인도에 500여 개의 교회를 개척하며 복음의 전도자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의 결탄과 상을 잃지 아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자, 불쌍한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구제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좋은 선한 일을 해주는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큰 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이런 말씀인 것이죠. 1996년도에 한국에는 IMF로 인해서 노숙자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에 저는 서울역 예수사랑선교에서 잠시 사역을 하였었는데 11월달 추운 수요일 밤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몇몇 안 되는 사람들과 찬송을 부르고 있었는데 노숙자 네 사람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몸에는 아주 술 냄새로 아주 번져져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그들이 나가려고 할 때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다리에 종기가 심하게 나서 동상에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들에게 저와 제 아이가 입고 있었던 속내를 벗어 입혀주고 약을 사와서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간 성경 공부를 하고 크리스마스 날에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욕비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와서는 십일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활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교회 주변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 어느 사람은 복음을 잘 듣고 이해하려고 합니다만 어떤 사람은 전혀 전도자를 영접하지도 않고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자의 말을 잘 들으려 하는 자는 참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의 말씀이며 영혼을 구원하는 복된 소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알게 되며 믿는 자는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서 생각이 변하고 행실이 선하고 의롭게 되어집니다. 온몸에 타투를 하여 험상 굳은 모습을 한 마오리와 섬나라 사람도 선하게 변화됩니다. 가정에서 한 사람만이라도 전도자를 영접하고 복음을 믿게 되면 온 가족이 변화를 하게 됩니다. 온 가족이 복음을 알게 되어 인생관이 변하게 됩니다. 기쁘게 됩니다. 참 소망을 갖게 됩니다. 복음을 믿게 되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으니 얼마나 기쁘게 됩니까? 지지난 토요일에 어느 선교사 한 분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소천했습니다. 그분은 오클랜드 온 지역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의 구원을 받으리라고 쓴 커다란 십자가 피켓을 들고 다니며 노방전도를 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일명 바나바 선교사로 불렸는데 지난 금요일에 가정에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를 색소폰으로 불다가 소천하였습니다. 장례 예배에 가서 그분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모습을 보며 편안하게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나도 좋아서 이 사실을 남에게도 전해주기 위해 온 오클랜드를 다니며 전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영적 장수였습니다.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하늘의 빛나는 별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인도인 젊은 가정은 진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얼마 전에 그 부부가 저희 교회 금요일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의 머리가 삭발돼 있어 저는 그 부인이 암 환자인 줄 알았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머리를 삭발한 이를 물으니 그 인도인 20대 젊은 부인은 암 환자를 위해서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 팔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젊은 인도인 가정이었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받아라는 뜻은 환영하다, 담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이해하여 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말씀에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에는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먼저 존경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도 계속됩니다. 서로 친한 사이라도 자주 무례히 하면 우애도 깨집니다. 그러므로 오래도록 친구를 존경하는 것은 사랑을 보호하고 양육시키는 성과과 같은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에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뿐만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12절 말씀에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신자는 소망 중에 즐거움을 가지는 자입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그에게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내세의 소망을 기억하고 기뻐합니다. 13절에서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선대접하기를 힘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신자는 공공한 처지에 빠진 신자들을 친절히 대접합니다. 기독신자는 서로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물질을 나누어주며 또한 신앙면에서도 용기를 갖도록 서로 기도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